난 그러지 못 같아. 너가 어디 있던지 틀릴 때라면 고민도 없이 뛰어갔었던 그때 어렵다. 내 맘은 짓궂은 장난이 다였나 봐. 웃는 널 보는 내 기분이 뭐지. 배운 적 없어서 표현을 못했어. 내 맘이 서툴러서 너의 내일이 되고 싶어서 오늘이 살아왔어. 너를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 속에는 너만 있어. 뻔하디 뻔하 이 말은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한 이 말이 전해질 거야. Go, my.